싫었는지 흔적이라도 남기려 무언가 가득 찬 마음에 들어가도 너의 주위에 빛나는 한없이 밝게 빛나는 그 모든 것들로 금세 사라져가 어떻게든 기억되고 싶었던 희미한 흔적은 수없이 그려졌다 사라져 이루어지지 못한 바람들은 나의 꿈속에서 너의 주위에 밝게 빛나는